풍차가 도는구나. 간지럽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돌고 도는구나 사랑 풍차야. 언제까지라도 좋단다. 밤새 돌아가도 좋단다. 사람 싫은 나의 풍차야. 낮에는 우리 사랑 축복해주고 밤에는 우리 사랑 지켜주거라. 돌아 돌아 돌아 돌아서 간다. 돌아 돌아 돌아 돌아서 간다. 너와 나의 사랑의 풍차야. 언제까지라도 좋단다. 밤새 돌아가도 좋단다. 사랑 싫은 나의 풍차야. 낮에는 우리 사랑 축복해주고 밤에는 우리 사랑 지켜주거라. 돌아 돌아 돌아 돌아서 간다. 돌아 돌아 돌아 돌아서 간다.